조선의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새로 개건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와 만경대 학생선흥공전을 소개하는 개별 우표 한정, 서형전지 한정을 내놓았습니다.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와 만경대 학생선흥공전은 지난해에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개건됐습니다. 한편 물개구마리, 산까치 등 조선과 여러 나라에 분포돼서 서식하는 새들을 반영한 개별 우표 4종도 발행됐습니다.